я нодуму ла Падоя нодуму ла 보내는데 무정 한 배는 나 홀로 두고 내 님 실컷 멀어져 가네 짧은 날 깊은 정에 사랑을 불태우고 말없이 떠나는 이 마음 가신다 멀리 떠나는 이 마음 다시 오.